젖은 비둘기가 서럽게 우네요.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.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솟을 바람 부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비둘기를 닮을까. 지금은 어느 곳에 그리운 사람이여 아는가 옛님이여 비둘기 내 마음을 비에 젖은 젖은 비둘기가 서럽게 우네요.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.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솟을 바람 부는